역사적인 조선노동당제 7차 대회를 가장 성대하고 의의있게 맞이하기 위한 사업이 세계적 판도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조선노동당제 7차 대회 소집과 관련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발표되자 여러 나라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성명 담화를 통해서 이를 열렬히 지지 환영했습니다.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 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백두산 전출위인들께 당대회를 앞두고 페루, 방글라데시 등 여러 나라에서 명예 칭호와 업적 증서들을 수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여러 나라와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서 연이어 결성돼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사회건설에 관한 세계 정당들의 제20차 토론회의 호소에 따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계기로 우리 당과 인민의 정의 위협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연대성 운동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신문, 통신, 방송들과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조선노동당의 정책과 노선을 해설하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논증하는 글들과 충정의 70일 전투 성과를 적극 보도하고 있습니다.